미안해 yeah, oh. 원투 앤 액션 소 주진공이 나린 기대 힘이 넣고도 마모루 야쿠오 야트 힘이 오소우 아쿠야쿠오 야트 この 세계와 있음아 Is it come is it go 다케도 この 외가 너 사이고니 Oh baby 기가세테 기가세테 아시테 この世界はいつも Is it come is it go だけどこの愛がの最後に Oh baby 聞かせて愛して 流れるクレジットいか君の名前隣にいる僕の名前はずっと一緒さ明日の美しいわ Stop it now 話したい話したい